내 머리는 너무나 나빠서 너 하나밖에 난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넌 이런 내 마음도 모르겠지. 너의 하루에 나란 없겠지. 또 추억조차 없겠지만 너만 바라만 보고 있는 난 자꾸 눈물이 흐르고 있어. 너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난 행복이야. 아직 나의 마음을 몰라도 끝내 스치듯이 가도 네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엔 너무 견디기 힘든 날에는 너를 사랑한다 입가에 맴돌아 혼자 다시 또 crying for you 혼자 다시 또 missing for you Baby I love you I'm waiting for you 너의 하루에 난 없겠지 또 기억조차 없겠지만 너만 바라만 보고 있는 나 혼자 추억을 만들고 있어 내게 사랑이란 아름다운 상처 같아 너의 예쁜 미소를 보아도 함께 나누지도 못해 Oh no oh. 네가 너무 생각나는 날엔 가슴 시리고 슬픈 날에는 네가 보고 싶다 입가에 맴돌아 혼자 다시 또 cry for you 혼자 다시 또 missing for you Baby I love you I'm waiting for you 바이바이 never say goodbye 이렇게 잡지 못하지만 I need you 아무 말도 못해 I want you 바래도 다시 바래도 네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엔 너무 견디기 힘든 날에는 너를 사랑한다 입가에 맴돌아 혼자 다시 또 cry for you 네가 너무 생각나는 날에 가슴 시리고 슬픈 날에는 네가 보고 싶다 입가에 맴돌아 혼자 다시 또 crying for you 혼자 다시 또 missing for you Baby I love you I'm waiting for you